이 밤은 고요해 후회로 무거워 우리만 닿았던 그 길을 따라가 빈 바닥 위로 네 그림자가 져 오늘 두드리는 유령처럼 맴돌아 침묵은 숨길 수 없는 비밀을 말해 날 지저먹는 위태로운 신실들 끝없는 빛 속을 난 여전히 걸어가 모든 걸 봐줘 널 다시 만나